담배 여자는 바람 필 때 I smoke beat disappear smoke Who the man told you crazy Who the fella told you crazy I'm better than your lady 기본적으로 힙합하는 놈들보단 100번 열심히 사지 랩 만만한 general Too many generals 어중이 떠중이 때려다 가쳐라 매너로 무슨 verse 하나도 제대로 못 걸어가는 놈들이 랩이나 막아 No 나를 하리더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똑같이 전부 다 이렇게 랩을 하지 세 글자 아니면 두 글자 뭔 말에 다 충환자지 Motherfather 싫어진 환자들 전부 사진을 Back yourself and look at the mirror 가져오려면 독창적으로 좀 해봐 멋있어 성인들이 Uncle Rider, name a monster Welcome to the monster plaza It's a cypher, I'm a rider I won't ride it like a biker Oh shit, 거꾸로 돌려봐비 넌 하수고 난 구수하지 실력이 퍽치는 애들이 내 뒤에서 시민 겁나하지 Man, we're too afraid of 난 필 위에서 당당해 넌 거진 다 주머니와 없는 실력까지 가난해 Cause I'm a star, I only shoot girl ready boss 난 아냐 butcher, but I'm a butcher 니 살을 깎아버려 like a boss 팍팍팍 버려 니 iPhone You don't need your airplane mode 난 roaming 요금 몇십 돈 And you know I can take it more 돈 벌어라 돌로 바로 돌이나 돌파르도 산파울로 to Stockholm 니는 평생 못한 질 잘해도 I see the dude in my chain When I'm proud of my kill 난 웃음이 내 커리어에 나 파대는 사줄 나오면 헤이러들 완전 암정 부법이니시 내 이 곡은 합법 함정 다 빠지게 하지 매우 다들 hey hey overrated 터져나와 swag 어디 가든 짓지 또 어디 가든 있지 모든 히트들이 했죠 비례적인 외치 나 욕하기에 busy but 난 니트 왔던 삐끼 모든 언니's call me 삐삐 누가 나 보고 욕하고 그래 네 상황이나 보고서 오라고 그래 부럽게 없어다 보라고 그래 허나 비디비디위 위글위글링 징글징글링 뒹굴뒹굴지 빙글빙글지 또 위글리글 힘 지금 위래위래 지배를 하는 신 이름 모르게 이건 맛보기 일뿐 아직은 간식 내 랩은 곧 입에 채우는 한식 그래 내 나라 한국 어서분 영어 짓거리는 랩 만식이들 다 봐라 지금 누가 니 위에 있는지 헤이들은 my turn When no proud of my kill 다 무트링에 내 커리어에 다 파대는 삼촌 But no problem, I kill. Now look to me in that Korea, and I'll probably get it someday.